자영업자 두 번째 영업. 지난 방송에서는 네, 머리 얘기나 하죠. 지금 영혼 없어. 재미없다. 재미없다. 머리나 하자. 머리만 가지고 두시간 할걸 그랬어. 아니, 사실 제가 어제 저녁에 머리를 다 씹었어요. 네. 근데 네, 잠을 못 이루겠더라고. 이 영화가 너무 완벽한 영화. 완벽한가요? 라는 생각에. 완벽한가요? 그렇지 않나요? 동의하시지 않나요? 쩔긴 하죠. 엄청난 저 가장 그 스칼렛 요한슨도 뭐 그랬다는데 저도 이제 제 인생에서 로맨스 영화 내 인생의 로맨스 영화를 몇 개 뽑으라면 저도 항상 월이가 들어가요. 비포 시리즈랑 월이랑 뭐 이렇게 몇 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터널 선샤인이랑. 굳이 스칼렛 요한슨 얘기를. 그녀와 나의 공통점. 나의 정말 대단한 공통점이네요. 어머, 운명의 짝인가 봐. 나의 연결고리. 이름 좀 해봐야겠다. 점수가 94점일 거야 그녀와 나는. 아, 근데 처음에 월리를 극장에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재밌으리라고 상상을 못했던 게, 일단 지금까지 봤던 픽사물들과는 조금 소재도 다르고. 그렇죠, 다르죠. 약간 여러 가지 세계관도 좀 많이 다르고. 그리고 픽사 최초의 로맨스 영화기도 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자면 최초의 로맨스고 최초로 우주로 나갔고. 무대가 굉장히 넓어졌죠. 좀 많이 걱정이 됐었어요. 픽사가 왜 굳이 우주로?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머리가 영화 시작하고 머리가 딱 등장하는 걸 보면서 아, 이 맞구나. 아, 너무 왔나요? 귀여워. 맞구나. 왔나요? 짙다. 기 맛있다. 네? 이분 좀 보내주세요. 나가. 네. 아, 이번엔 제가 이런 취급을 받네요. 그래서 아, 근데 어쨌든 머리가 우리 회의에서 논의가 됐었으니 이 자리에 올라왔을 텐데. 그쵸. 각자 머리를 보면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게 뭘까 좀 여쭤보고 싶긴 했어요, 사실. 뭐 팬팬님은 어떤 거예요? 저는 이게 사실 픽사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지금의 인간에게 약간 경종을 주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렇죠. 환경에 대한 것도 있고. 거기다가 약간 저는 제일 좋았던 부분이 월리가 계속 고전 영화를 돌려봐요. 헬로 돌리라는 고전 영화죠. 근데 그 부분이 어쨌든 이 영화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주된 백그라운드 뮤직? 백정서? 약간 이런 느낌이. 백정서래. 내가 지금 말하고 되게 아무렇지 않게 하려고 그랬는데. 와, 펀치라인. 넘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펀치라인 나왔네요. 백정서. 아, 빨리. 와우. 네. 백정서. 네.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진짜 그 고전 영화가 나오는 그 부분은 정말. 네. 그리고 또 얘가 되게 두 손을 모아서 이렇게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약간 레고 손 같잖아요. 맞아. 이 앞에 레고가 있긴 그렇습니다. 네. 저희의 의견이 궁금하긴 하신 아니, 거죠? 아니, 궁금해. 진짜 궁금해. 아, 왜 그러세요, 저 지금? 저의 백정서 얘기했어요. 백정서라니. 아, 근데 저는 원리가 제일 좋은 게, 그러니까 뭐 약간 초반에 더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낭만이 있잖아요. 그 뭐 약간 옛날 영화를 많이 인용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되게 이게 낭만적인 적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제 우주로 갔을 때도 그렇고, 처음에 그러니까 뭐 이제 원리의 이야기를 뭐 만약에 한 문장으로 줄인다고 하면은 쓰레기 치우는 로봇인데 모두가 사라진 지구에 혼자 남아서 자가로 자기를 하면서 계속 그 혼자 그걸 쓰레기를 치우고 있잖아요. 네. 심지어 거기에 막 건물 또 뭐 영화에서 나오지만 무슨 말도 안 되는 건물을 막 쌓아놓고 마천루라고 하죠. 그런 막 말도 안 되는 건물들을 그걸 걔 혼자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바퀴벌레 둘이. 바퀴벌레 너무 귀여워. 근데 그 되게 절대적인 고독이지만 그 안에서 얘는 계속 낭만을 찾고 그럼으로써 이제 어떤 새로운 캐릭터가 나왔을 때 한눈에 반하고 약간 로맨틱 코미디의 공식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로봇으로서는 그 쓰레기 치우는 로봇으로서는 되게 변형된 그쵸, 변형일 텐데 돌연변이죠. 네. 근데 막 뭐 다른 로봇들은 그 원리가 마지막에 잠깐 변하는 장면에서도 좀 그런 게 나오잖아요. 어떤 거예요? 원래 약간 기억을 잊고 거기서도 일반적으로 그런 일반적인 로봇이었을 텐데 그렇죠. 약간 어떤 뭐 오류가 버그가 떴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핀트 하나 나가가지고 약간 어떻게 보면 감정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워리는 진짜 너무 귀엽고 사실 귀엽게 생긴 원래 외모 덕분에 그쵸 그쵸 귀여움이 짱이야. 감정 몰입이 잘 된다고. 이브도 귀엽지 않아요? 이브도 귀여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감정 몰입을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귀여워서 일단은 귀엽죠. 그러니까 일단 말을 못하는 그러니까 이것 귀엽잖아. 토이스토리 때도 얘기했지만 약간은 이제 좀 동물 같은 느낌도 있고 근데 이제 저도 그 앞부분에 한 10분 정도 그 월리가 혼자서 이제 조용하게 이제 하루를 시작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걔 하루를 보여주죠. 네. 그러고서는 이제 돌아와서 자기 수집품들을 이렇게 방에 이렇게 놓고 영화 뭐 영화를 보면서 막 그런 사랑을 꿈꾸다가 손 잡는 거 불 끄고 이제 그 찬장 같은 데 들어가서 찬장을 이제 한번 이렇게 자기 손으로 이렇게 흔들잖아요. 자기가 요람 해가지고 네. 그곳은 하루가 끝나는데 저는 그 장면에서 되게 극장에서 보면서 울 뻔했거든요. 외로워. 네, 준씨 외로워. 사실 네? 외로워서 울 뻔했어? 아니 뭐 감정이입이 물론 되기도 했지만 네. 사실 뭐 약간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직장인의 일과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맞아. 네. 그러네. 누구나 좀 그렇잖아요. 뭐 혼자 1인 가구도 많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서 씻고 나가서 그쵸. 막 일하다가 그냥 들어오면 아무도 없고 혼자 불 끄고 이제 자야 되고 약간 그런 모습들이 자기 전에 트위터 하나부터 자겠지. 그죠. 근데 그 친구는 트위터도 없잖아. 세상에. 세상에라니. 근데 되게 말씀하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그런 약간 대부분 혼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를 비하면 1인 가구? 그런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집약된 집에 타인을 초대할 때 그 약간 설레는 맞아. 그 부분이 너무 이불을 네. 데려와서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이거, 막 네, 뭐냐 네, 이거 보여줄게 맞아 그런 부분 그 부분이 진짜 이 영화에서 제일 인상 깊었어요. 막 손 맞잡고 막 머리 맞대고 이런 것보다 맞아. 그렇게 자기만의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모아진 곳에 누군가를 초대해서 막 신나는 그런 귀여운 월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사실 월리가 저는 보고 나서 그 생각을 되게 했었는데 지구를 구하는 덕후 얘기가 인류 그러니까 맞아. 로봇 최후의 덕후라고 봤거든요. 최초이자 최후의 덕후잖아요. 그러니까 고전 그 약간 뭐였죠? LP 같은 걸 듣나요? 어쨌든 그러니까 막 수집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쓰레기를 모으다가도 자기가 좀 좋아할 것 같은 거 있으면은 이거는 버리고 저거는 듣고 이렇게 또 컬렉팅도 하고 자기 컬렉터 이 방도 수납장도 있잖아요. 심지어 걔는 그래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여자 오니까 여자는 아니죠.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그 다른 인물 호감을 갖고 있는 상대가 오니까 나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얘는 혹시 이걸 좋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랑 어떻게든 아까 영업하는 거잖아. 맞아 영업하는 거. 나 전 이것도 좋아하는데 아 이건 어떠신가요? 아, 저건 어때요? 약간 그 와중에 오늘 특템한 뭔가를 보여주다가 망하긴 했지만 어쨌든 저는 그 덕후스러움이 되게 귀엽게 잘 귀엽게 생기기도 했고 그런 것들을 되게 귀엽게 잘 그린 것 같아요 진짜로. 이 월리의 디자인이 네. 약간 이제 그 스필버그 감독의 E.T. 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목이 이렇게 길게 이제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어떤 그런 모습이나 네네. 이제 몸은 짧고 뭐 목은 머리는 약간 이제 긴 모습 이랑 예전에 이제 그 뭐였지 조니 파이브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전 처음 들어요. 조니 파이브 저 처음 들어요. 아 그래요? 전격 지작전 뭐 이런 거밖에 몰라. 조니 파이브 파괴 작전이라고. 되게 매드맥스 스피노프인 줄 알았네. 아까 뭐 저도 영화를 이렇게 뭐 영화 자체가 기억에 있지는 않은데 그리고 나름 그게 좀 성인용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파괴 작전 성인용 아니, 그러니까 귀여운 로봇이 나오는데 이 귀여운 로봇이 그러니까 뭔가 이 테러를 목적으로 약간 약간 전 살인이나 이제 전쟁을 목적으로 뭐 이렇게 만들어진 병기네 병기. 네, 약간 그런 로봇으로 알고 있는데 그 디자인이 이제 그 조니 파이브라는 로봇이랑 E.T.를 섞으면. 적당히 귀엽게 섞으면 약간 머리가 뿅 나오는 월리 디자인이 나오는 그러니까 그 월리랑 이브잖아요. 완전 다르잖아요. 서로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너무 다르고 그러면서 이제 월이 같은 경우는 되게 완전 옛날 방식이고 막 옛날 뭐죠, 방식. 그게? 그러니까 부품 같은 거 하나하나 다 조립하는 자기가 또 스스로 맞아요. 부품을 바꾸기도 하고 이제 약간 탱크 바퀴 같은 거 이렇게 덜덜덜거려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근데 이분은 그 뭐야 아이팟 같이 생겼잖아요. 네. 맞아. 세련되죠. 아이팟 같이 생겼어요. 실제로 그 애플의 그 디자이너인 조나단 아이브? 걔가 디자인,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친구세요. 가끔 카톡해요. 그, 조나단 아이브가 실제로 디자인을 했다고 하더라. 이브 디자인을. 아이팟. 그 맨날 아이폰 출시하면 나갖고, 뭐, 가장, 아이폰 중에 가장 발전된 아이폰이라고 맨날 나도 떠드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실제로 하고 뭐 픽사나 스티브 잡스 영화에서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네네. 네. 뭐 세련되긴 했죠 이거가. 네네. 그러니까 진짜 딱 아이팟처럼 생기고 완전 유니바디에 나사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보이고. 딱 이렇게 휴식을 취할 때는 또 완벽한 동글. 그래서 진짜. 끼어도 틈이 없는. 픽사와 애플이 원래 또 밀접한 관계가 네네네네. 있으니까. 네네네. 그쵸 그쵸. 그런 것도 있고. 되게 어쨌든 이것도 월이도 진짜 하나하나 파면은 진짜 팔 게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영화긴 하죠. 그런 얘기도 한번 있지 않았어요? 월이의 월이가 과연 남자고 이브의 이브가 과연 여잔가. 약간 영화 개봉했을 때 그 논쟁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여자라고 했다가 빨리 수정을 한 게 진짜 성별이 딱 나사를 나타나진 않잖아요. 사실 엄밀히 보면은. 근데 대강 이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인데 뭐 눈치고. 그렇다고 여기서 성별을 명시하진 않으니까. 간혹 젠더 비평에서는 이 영화를 그렇게 나뉘지 않아서 되게 완벽한 로맨스 영화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도 맞아요. 있고 맞는 수도, 말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진짜 딱 정말 각 잡고 생각해서 성별을 뭐를 갖다 붙여도 다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성적으로 되게 중립적이잖아요. 어떤 성을 갖다 붙여도 뭐 크게 불편하지 않거나 어색하지 않고. 성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미가 그쵸, 없을 수도 있는 게 이름이 그러니까 이브라는 로봇... 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자라고 되긴 하지만 여성이라고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로봇이니까 그쵸, 로봇의 성별, 로봇의 사랑의 성별이 뭐가 중요하지 의미가 있겠어요. 그쵸, 그쵸. 0이냐 1이냐 0이냐 1이냐 어쨌든 그래서 그 뭐야 준씨 같은 경우 이제 초반이랑 후반에 좀 많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네. 아쉬움을 완벽하다는 팬팬님과는 다르게 준씨는 조금 아쉬움을 표현을 했잖아요. 아쉽다는 말이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이제 다시 봤는데 뭐 아쉬울 것까지는 아닌데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되게 후반으로 갈수록 메시지가 굉장히 전면에 드러나는 영화잖아요. 맞아요. 환경에 대한 메시지가. 근데 어쨌든 픽사 그전까지 픽사 작품들은 뭔가 은근하게 우리가 영화를 다 보고 나면은 아 이런 이야기였구나 라고 이제 되새길 수 있는 반면에 물론 이제 로맨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곱씹어볼 부분들이 되게 많은 영화지만 네네. 어쨌든 이 우리가 지금 실제로 지금 현재 닥쳐있는 어떤 환경 문제라는 게 우리가 지금 빨리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지 않고 우리가 개개인이 바뀌지 않으면 미래는 언젠가 이렇게 될 거라는 되게 경각심? 되게 심각한 경고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황폐화된 지구의 1인 가구 픽사 작품들이 머리. 항상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두워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네네. 원리에서는 특히나 이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실사로 심지어 나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광고 같은 거 할 때. 광고도 그렇고 이제 그러니까 그 전대 선장들, 그러니까 지금의 인류가 이렇게 둥글둥글해지고 움직이지 않아서 막 살이 찌고 둥글둥글해지기 전에는 선장실에 걸려 있는 역대 선장들의 모습도 네. 이제 과거로 올라갈수록 점점 실제 사람 맞아. 같은 그 사진이 걸려 있고 우리의 지금 모습 같은. 네. 그 앞으로 이제 인류가 어떻게 뭐 해야 되느냐 뭐 그런 비디오 영상을 볼 때도 다 이제 실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도 그런 경고 메시지를 되게 진지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라고 봐요. 실사로? 네. 그러니까 글로 치면 정말 궁서체로. 근데 진짜 특이하게 그 부분이 되게 튀긴 했었거든요. 사실 네. 볼 때 갑자기 실사가 나와.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이 그래서 약간 이게 픽사의 실험정이면서도 이거를 실험으로 뭔가 메시지를 주고자 했으면 아 완벽하게 성공한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뭐 굉장히 뭐 덜컹인다는 느낌보다는 네. 어쨌든 기존 픽사 작품들에 비해서 좀 낯선 부분이 있고 맞아. 아 맞아 낯선 네. 부분 낯설긴 해요 많이. 네. 아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만 하는 필요성을 제작진이 느꼈구나라는 어떤, 그러니까 사실 작품 외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작품을 보고 나서 바깥의 세상. 네. 내 나의 네. 지금. 근데 그게 뭐 그게 물론 의도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저희가 마침 매드맥스를 얘기했지만 그 매드맥스를 연출한 조지 밀러? 조지 밀러 감독의 해피피트도 좀 비슷한 장면이 있어요. 해피피트 1에 보면은 이제 그 주인공 해피피트가 동물원 같은데 이제 잡혔다고 해야 되나? 잡혀서 이제 동물원 같은데 가 있는데 네. 그 동물원에 있는 그 해피피트가 컴퓨터 그래픽인 그 펭귄을 바라보는 이제 관객들이 실제 사람들인 거예요. 실사인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면서 그게 갑자기 현실의 어떤 보는 이로 하여금 현실의 효과, 소격 효과, 네네. 소격 효과. 깜짝 놀랐어. 서교동이라 그런 줄 알았어. 뭐야? 아니, 막 이렇게. 그 흥분해서 빨리 말하다 보니까 확 깨져 그 세계에서 나를 보게 되죠, 진짜로. 네, 그러니까 그 의도는 비슷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 작품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매드맥스 때도 얘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약간 이 영화 보면서 희열을 느꼈던 부분도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약간 이런 느낌. 물론 다 쓸어버리진 않았지만 그 액시움에 나와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네네. 어쨌든 나중에 그 엔딩으로 올라가는 거 보니까 거기에 벽화처럼 네, 뭐 밀 뭐 뭐 씨앗 농업부터 시작해서 막 뭐 좀 자라나면 수렵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인류 발전 막 네, 이런 불도 식으로. 지피고 막 네네네. 이러더라고요. 그게 되게 그 롤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마지막에 네, 심지어 그게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막 할 때는 그러니까 옛날 이집트 벽화처럼 되다가 그림도 조금씩 그 시대에 맞춰서 바뀌어, 약간 발전을 해요. 한풍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인상파 그림처럼 이제 되다가 나중에는 뭐 고흐 그림처럼 이제 바뀌고 그러니까요. 뭐 디테일 이제 그러니까 작살나. 그게 이제 인류가 다시 인류가 다시 르네상스를 이제 맞는 다시 새롭게 시작한 인류 보완 계획 아니야. 어. 아, 그 중심에 머리와 네. 이바가 있는 어, 그러네. 이부잖아 또 심지어. 어. 우리 이렇게 매회 에바 떡밥을 뿌리는 컨셉인가요 이게? 언젠가 한번 할 것 같아요. 그때는 한 12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애초에 팬팬이 하는데 뭐 아 그러게 팬팬이 어쨌든. 있는데 뭐 네, 팬팬 얘기하셔가지고 네, 네 아무튼 네. 어쨌든 근데 그 장면 진짜 좋았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게 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인류가 이제 그 포맷이 됐다가 새로 시작한 거 아니야 사실 어떻게 그쵸. 보자면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애들이 액시움에서 내려서 걷는 장면은 정말 무슨 인류가 최초로 걸음마를 뛰는 것처럼 묘사가 되기도 했고 음악이 막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 음악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빠밤 진짜 빵 터졌는데 진짜 어, 거기서 깔깔깔 웃었단 말이에요. 뭐 그러니까 뭐 쪽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제 그 오토 개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이스 오디세이 나오는 할이랑 거의 디자인도 흡사하고 어쨌든 그런 장면들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인류가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그 벽화 장면으로 우리가 유출해봤을 때는 이제는 인류만이 아니라 로봇이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구석기, 신석기, 뗀석기 이런 것들이 로봇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저는 그 설정도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가 보통 이제 기계와 인간이 이제 뭐 융합이 될 수 있느니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약간 협력하듯이 그런 식으로 또 실제로 인류를 구한 거는 로봇이고 인류가 지구에 정착을 하는데 또 협력 관계가 되고 전 이런 설정들이 되게 좋았어요. 이 월리 개봉했을 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그 근방에 바이센터니얼맨인가? 아, 로빈 윌리엄스 나오는 네네네네. 로봇으로 나오는 그 영화를 봤었는지 아무튼 그거랑 엮어서 좀 많이 예전에 쓴 걸 보니까 네네.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듣고 생각이 났어요. 그런 고민이 되게 많았던 지점에서 픽사가 아 그럼 우리 한번 이런 거 만들어볼까 해서 들어갔던 게 아닌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워리에서 미래에 대한 묘사들이 좀 재밌는 게 제가 어릴 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미래가 되면은 다 음식이라는 게 사라지고 알약 같은 걸로 하니까 맞아, 맞아. 인간의 소화기관이 퇴화가 돼서 배는 이렇게 약간 이티 목처럼 길쭉해지고 팔다리는 뭐 다 퇴화가 되고 어쩌고 해서 그 약간 외계인처럼 인간의 미래를 그려놓은 모습이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워리에서 나타나는 거는 인간들이 그 무슨 뭐 의자 떠다니는 의자 같은 거에 앉아가지고 활동은 안 하는데 먹는 거는 풍족하니까 살만 뒤룩뒤룩 찌고 팔다리 짧아지고 뼈 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그리고 바로 앞에 두고도 이제 스마트 그 액정이죠. 액정으로만 대화하니까 그 대단한 수영장이 있어도 아무도 그걸 이용 안 하고. 그거 되게 최근에 약간 좀 이렇게 와닿았어요. 저는 그거 그 화면만 그러니까 스마트폰만 보고 걷다가 네. 아, 뭐 하늘 뭐 해가 지는 걸 모른다던가 부딪힌다던가 네네네. 약간 그런 거 보면서 아, 이 시대를 앞서가는 영화였나? 라는 생각을 혼자. 그러니까 그 묘사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이거를 되게 진짜 어둡게 그리면은 완전 어둡게 그릴 수도 있는 미래 아니에요. 사실은 소통이나 이런 거나 뭐 각 잡고 진짜 빡세게 그리면은 그런데 그거를 또 그렇게 뭔가 불편하다거나 어둡게 또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네. 또 이탈되는 두 명이 나오기도 했고. 그러니까 되게 이 설정 같은 걸 하나하나 곱씹어보면은 너무 흥미로운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편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사람들이 저는 약간 이 영화 후반부로 진행되면서 일단 지구로 돌아갈 이유를 찾았고 이제 지구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네. 지금 너무 편해서 누군가 굳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아. 생각했는데 아무도 그러지 않아서 왜냐면 픽사니까요. 심지어 선장도 그래 이제 돌아가자 약간 이런데 너네 저렇게 편한데 굳이? 어. 근데 그 시스템이 영원히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 동력은 사실 근데 어디서 나오는지 좀 그게 좀 궁금했어요. 동력이나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끝나가고 약간 영원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사실 되게 하고. 쾌적해 보이긴 하는데 네, 사실 장애자 얼마나 편해.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지만 저는 제가 꿈꾸는 미래예요 그게. 아 근데 음료 햄버거 모양의 햄버거 맛의 음료를 마시고 이런 건 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적응하기 나름인가? 뭐 그게 그 당연해지면은 뭐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햄버거라는 걸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것만 먹었으니까 다르겠죠. 하긴 시간이 어쨌든 그 뭐야 약간 엑시옴이었죠. 엑시옴, 그게 노아의 방주 같았단 말이에요. 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영화 내에서 언급이 되진 않지만 사실상 선택된 인간들 아니에요. 지구에서 어쨌든 마지막으로 그 영화 노아에서는 거기 타려가지고 개 난리를 치지만 근데 여기서도 어쨌든 그 사람들은 분명 선택된 인간이었을 거고 지구를 버리고 그 새로운 보안 무슨 그 계획 때문에 이제 새싹을 찾는 로봇들은 계속 돌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까먹을 정도로 시간이 오래 흐른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지구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인데 거기 선택된 사람들은 분명히 자본적이든 뭐든 어쨌든 뭐 상류층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약간 어떻게 보면 또 설국열차 얘기가 또 나오지만 설국열차의 맨 앞칸에 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영화에선 그 얘기가 전혀 없어요. 묘사가 안 되잖아요. 맞아. 그런 것도 저는 약간 뭐 비판적으로 이거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것도 흥미로웠어요. 그걸 완전히 없애버렸더라고요. 그런 계급적인 내용들이 완전히 없어가지고 그게 제가 각 잡고 보지 않으면은 생각이 안 날 만큼 너무 자연스럽게 그려놔서 그거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좀 놀랍더라고요. 뭐 선장도 그렇고 선장도 뭐 선장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다른 사람들이랑 좀 평등한 계급인 것 같고 선장 말을 되게 각 잡고 듣는 사람 별로 없고 코뮌이야 코뮌. 어, 그게 아마 기계한테 교육을 받아서 또 그런 게 아닐까요? 그 교육 잠깐 지나가는 장면인데 아~ 뭐 애기들도 이렇게 막 누워있는데 맞아. 그러니까 다 기계가 보모를 해주고 딸랑딸랑 해주고 학교 같은 약간 교실 같은 데서도 다 기계가 가르쳐주고 이러다 보니까 기계한테 집에 받아야 되나? 근데 이제 또 자원이 또 풍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드맥스와 정반대로 누군가가 자원을 독점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되게 이상적인 공산주의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시스템에 침투한 그 방에 모여있던 어딘가 이상한 로봇들도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되게 한목 한목도 생기나요? 한목씩 하잖아요 재미를. 근데 그러면서 아 자꾸 한목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좋지? 아무튼 생기는 건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게 더 돋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와중 그 중심의 원리가 있는 것도 같고. 그러니까 걔네가 이제 판을 흔들어 놓고 그렇게 뻔하게 굴러가는 것들이 두 명이 튀어 나오게 된 계기도 뭐 워리가 걔네들이 이제 부딪히면서 애들 처음으로 액정을 벗어나서 주위를 보기 시작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뭐 스킨십이나 이런 부분들도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이제 엑시움이라는 그 판을 또 걔네가 와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지구로 돌아가는 게 어떨까라고 이렇게 또 계기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되게 이상한 점이 좀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떤 로봇은 감정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로봇은 감정이 없는 것 같고 그게 되게 랜덤으로 있는데 그게 이상해 약간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도 어쨌든 묘사의 탁월함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 일단 머리가 귀여우니까. 그 모라는 로봇도 굉장히 귀엽잖아요. 아 맞아요. 청소하는 로봇. 아, 너무 귀여워. 그, 약간 중국에 같지 않아요? 이름도 모. 그 블루레이 보면 그 단편만 따로 있잖아요. 아 네. 그래요? 저 막 못 네. 아, 봤어. 그 모가 주인공인 단편이 있어요. 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월리에서 그 뭐야 머리가 쓰레기 처리장에 빠지고 이제 이브가 구해주고 어쩌는 장면 있잖아요. 그 동안에 모의 얘기가 나와요. 아... 모가 또 어디를 가가지고 또 이렇게 고치고. 그게 닦고? 그러니까 막... 그게 모가 아니라 다른 로봇, 그러니까 고치는 수리 로봇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모가 같이 등장을 해요. 네네네. 모는 닦아야 되니까. 네네. 닦는 애지. 근데 이제 모가 또 거기에도 아마 무슨 역할을 하는 걸로 아는데 걔 막 짜증내잖아요. 막 빨리 이러면서 아 너무 귀여워. 아 그 뭐야 이브 쓰레기 야치장에서 이제 이브가 월리를 구해주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이브를 월리가 구해주는 장면이었대요. 쓰레기 야치장 아 네 그 핵심적인 장면에서 근데 원래는 처음은 그거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 시사를 해보니까 뭔가 감정의 울림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번에는 항상 이제 월리가 이브에게 다가갖고 했으니까 이번에 그걸 역전시켜서 월리가 이제 기억을 잃는 우리 거기서 다 울컥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눈 완전 달라지고 했을 때 그렇게 월리를 뒤집어보고 이브가 이제 월리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을 해보는 게 어떻냐라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래서 지금 장면이 나왔는데 너무나 탁월한 선택이었죠. 아 진짜 요소요소가 약간 로맨스 영화 같이 어쨌든 우연히 만나서 네네. 누군가 어쨌든 머리가 이브한테 처음 어떤 네. 감정을 느끼고 너무 다른 두 명의 네. 주인공이 만나서 또 역경을 이겨내고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네. 그러니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키스는 아닌데 키스신 같은 게 비슷한, 있잖아요. 전기 통하는 거? 예, 이브가, 이브가 그 원래 약간 이마 쪽에 이렇게 맞댔을 때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그 이렇게 키스를 이제 좀 상징적으로 그 너무 귀여워요. 그런 것도 좋아. 그 장면 약간 그거 하지 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결국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도 뭐 귀엽게 넘어가줄만 했던 것 같아요. 지나고 생각해 보면은 픽사가 그런 게 있대요. 그 이제 픽사가 이제 돌아가면서 서로의 작품을 보여주고 피드백 주는 문화가 있대요. 무조건 그게 무조건 그러니까 어떤 그 팀마다 이제 하나를 만드는데 몇 년씩 걸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스텝 노래도 뭐였죠? 무슨 프로덕션 베이비라는 롤이 나와요. 그게 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동안에 태어난 애기들 이름을 이제 그 프로덕션 베이비라는 걸로 넣더라고요. 그 토이스토리 1인가? 토이스토리 1에서 처음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만큼 오래 걸리고 이 안에서 계속 서로 피드백 주면서 바꾸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어쨌든 픽사는 그게 있대요. 그래갖고 모두가 평범해가지고 수평적이니까 만들고 서로 아이디어 주고 완전 칼같이 이렇게 까고 하면서 점점 좋아지고 해서 그 뭐야 픽사 대표 감독이 이제 7~8명 정도가 뭐 앤드류 스탠튼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뭐 브래드 버드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1년에 3~4번 정도 모여가지고 비평을 한대요. 서로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근데 이제 모토가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근데 또 그걸 다 수용할 필요도 없고. 사실 근데 그렇게 크리틱하지 않으면 이 정도 작품들이 나오기가 어렵죠. 맞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아마 그 뭐 월리의 그것도 그런 피드백에서 나왔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완성 작품들을 보여준대요 계속 서로 그러니까 회사에서 창작하는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자유로운다고 들었는데 그런 대신에 이제 또 그런 크리틱이라고 해야 되나? 네 비평 네 크리틱을 서로 간에 할 때는 또 그렇게 확실히 해서 좋은 회사 같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상하관계 꿈의 회사야 생각해보니까 상하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네. 그렇죠. 의견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좀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는 조금 힘든 면이 있잖아요. 사실 예술작품 만들 때는 그래야지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맞아. 프로젝트를 엔간히 진행을 했는데 망했어. 망한 망작이야. 그럼 업고 다시 시작해도 좀 괜찮은 그 뭐야 너티독이 좀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라스트 오브 어스나 언차티드를 만든 거 너티독이 그렇게 한다는데 네. 여기도 이제 수평적인 걸 가장 하고 그 디즈니가 한창 이제 영화가 좀 별로였었던 시절 있잖아. 라이온킹 이후로 이제 허덕일 때 그 당시가 이제 디즈니의 체계가 좀 그랬대요. 이제 제작 이런 예산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작팀이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빡빡하게 굴었대요. 그래갖고 이제 픽사가 이제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을 예산이나 뭐 촬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정권을 제작팀한테 줬대요. 어차피 그들이 그걸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내가 내 쩌는 작품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런 좋은 문화들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전권을 예산 문제까지 하고 그 감독이랑 해당 팀 오고 경영자로서 그 제작 모임에도 참여를 안 한대요. 그런 건 되게 괜찮네요. 그러니까요. 그 너무 그러니까 이런 대단한 것들이 나오죠. 그렇지.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내 결과물을 봤는데 아 별로야 라고 하면은 싫잖아. 그 사람들은 어차피 욕심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문화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픽사가 12년 동안 히트작이 없었대요. 픽사 아 디즈니가. 디즈니가 픽사랑 합병 이렇게 되기 전에 그러니까 예전에도 라이온킹 이후에 네, 사실 뭐 사실상 그 뭐가 있었어요. 뭐 노틀담의 꼽추나 헤라클레스나 네. 또 뭐 디즈니는 전성기가 사실 저희 미취학 시절 한 그때가 그쵸, 전성기 라이온킹. 아니었나요? 무슨 세습 문화 북한 얘기잖아요. 라이온킹. 그러니까 네. 김일성이 김정은에게 그러니까 되게 인어공주 뭐 미녀와 야수 라이온킹 이때는 정말 디즈니 하면은 작살났죠. 무조건 온 가족이 뭐 극장에 가야 되고 뭐. 그 일요일날 디즈니 만화동산인가? 아 8시 20, 7시 50분에 그것 때문에 일요일날 늦잠 못 자고 막 항상 일어났어. 저는 교회 갔어요. 너무 싫어. 정말 싫었을 것 같아. 시네마 네. 데이트까지 봤는데 나는. 그래서 제가 기독교 탈덕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진짜 그래서 픽사가 원래는 이제 배급을 디즈니가 하는 거였는데 이제 나중에 합병을 했잖아요. 합쳐지면서 이제 합병을 하면서 뭔가 이제 디즈니에서도 약간 픽사스러운 작품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주먹아 랄프라거나 네. 또 뭐 겨울왕국이나 뭐 라푼젤 같은 거는 이제 디즈니 어떻게 보면 디즈니 정통적인 작품에 가깝지만 또 이제 그런 그래픽 면이나 이야기적인 부분에서 네, 전복적인 것 쪽 조금 네. 저는 딴 얘기지만 네. 라푼젤도 굉장히 좋아해요. 저 라푼젤 재밌었어요. 라푼젤 짱이죠. 그 라푼젤 좋았어. 저는 겨울왕국보다 라푼젤이 훨씬 저도, 좋아요. 저도. 라푼젤의 그 뭐지 등불 떠는 그 장면 그 혹시 그 3D를 보셨나요? 그쵸. 압구정 CGV에서 3D로 봤는데 너무 어두웠어요. 망한 CGV놈들. 아 근데 라푼젤이 그니까 겨울왕국 캐릭터들의 그 얼굴이랑 그 라푼젤이 조금 더 약간 좀 길쭉하고 조금 그런 덜 만화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는데 좀 더 실사적? 실사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그러니까 겨울왕국 캐릭터들이 좀 더 둥글둥글해요. 근데 그 라푼젤 표정이 너무 진짜 사람 같은 살아있는 느낌으로 표정이 굉장히 다양해서 머리도 되게 풍성하고 라푼젤이 머리카락이 중요하잖아요. 엘라스틱. 맞아요. 맞아요. 라따뚜이 만든 브래드버드 같은 경우가 이제 픽사 들어오기 그러니까 존 라세터가 네. 디즈니에서 잘렸었 다고 하더라고요. 디즈니에서 일을 하다가 잘렸고 픽사의 9번째 직원이었다고. 초기 멤버들이 있더예요. 뭐 앤드류 스탠튼, 그러니까 앤드류 스탠튼이 그 니모죠. 네. 니모를 찾아서 만든 앤드류 스탠튼이랑 그리고 피트 닥터 이번에 인사이드 아웃 만든 그 토이스토리 1에도 피트 닥터랑 그 앤드류 스탠튼이랑 존 라세터의 이름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초기 멤버 이끌어가는 네. 초기 멤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픽사의 핵심 멤버들이. 원래도 앤드류 스탠튼.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픽사의 문화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브래드버드가 예전에 뭐 어디였죠? 부에나 비슷한 거 어디서 뭐 만들었는데 완전 망해가지고 아이언 자이언트 말씀 아 맞아요 그거요. 했는데 이제 픽사에 들어와서는 아이언 자이언트 저 처음 들어요 이번에 아이언 자이언트 조사하면서 처음 봤는데 그래요? 저는 예전에 몇 번 봤는데 이게 한동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위 이제 숨은 명작이라는 식으로 이제 언급이 많이 됐던 작품이에요. 저는 흥행이 그렇게까지 안 됐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참패했대요. 아 워너에서 만들었네요. 네 워너. 네. 참패 수준. 브래드버드가 조금 약간 성인 취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픽사의 어떤 것과 네네. 맞아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특히나 이제 픽사에서 처음 만들었던 인크레더블 같은 경우도 네네. 약간 굉장히 이제 성인물적인 이야기에서 그러니까. 남편의 바람을 의심한다거나 뭔가 부부 맞아 그러네 네네 부부 갈등이라거나 네네, 부부의 갈등이라거나 양육이 어려움 그런 어떤 성인 코드를 이제 되게 브래드버드의 색깔이죠 그런 부분들이 네네네 어쨌든 그래서 나 브래드버드도 디즈니 들어갔다가 잘렸대요. 디즈니가 참 디즈니가 디즈니가 절레절레 디즈니가 참 하지만 그렇네. 지금은 디즈니는 마블 갑이죠. 마블도 손에 쥐고 스타워즈도 손에 쥐고 그쵸 그 예전에 그 쥐 팔아먹어서 그 쥐를 팔았다고요? 어, 아, 쥐 그려서 쥐 팔아먹는 게 아니고 미키마우스 쥐를 그려서 팔아먹는 너무 천박했나요 표현이? 예전에 그런 디즈니가 아니라고 디즈니 팬들한테 지금 네? 아, 저 디즈니 되게 좋아하는데 포장하지 마요 원래 사랑할수록 까야 되는 거예요 맞아 그렇죠 그렇지만 전 에반게리온 깔 수는 없어요 갑자기 딴 얘기 에반 그만해 그거는 병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병적인 사랑이래 에반 그만해 우리 한 다섯 번째쯤에 에바 한번 해요. 아, 그거 너무 이르지 않을까? 너무 빠르잖아요. 너무 빠른 거야. 이거 봐, 이거 봐. 이분도 보통이 아니죠. 아 저는 이 중에선 제가 제일 약한 것 같아요. 에바 관련. 저는 또 까보면 다르잖아요. 저희 팟캐스트가 제일 약해요. 팟캐스트가 계속 네. 사람들의 관심도를 가져가려면은 네. 에반게리온을 해야죠. 에반게리온을 메커핀으로 놓고 언제 얘네는 이걸 할 것인가? 아니면 뭐 한 10회 때마다 뭐. TV판, 극장판, 서, 어, 파, 진짜. 큐 뭐 이런 식으로 캐릭터 분석 10회, 20회, 30회 이런 식으로 갈까요? 듣기만 해도 힘들어 지금 독은 되게 힘들어지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에반게리온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아요 네? 저는 저에게 중요한 작품이긴 하지만 제가 덕심은 제일 약한 저는 좀 졸업했어요 그런 건 졸업이 있을까? AKB예요? 졸업했어 아 그래 픽사 그만해 할 말 없어 마무리를 네. 잠시 방송이 고르지 못해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픽사 편이 이어집니다 어쨌든 픽사는 여전히 대단한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리 토이스토리 속편이 안 좋아진다고 해도 근데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세대교체가 또 시간이 되면 그러면 될 테고 한 번쯤은 또 위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위기 없는 그니까 저는 사실 초반에 픽사 작품이 워낙 대단해가지고 사실 다른 데였다면은 아, 괜찮네라고 할 것들도 픽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까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야 픽사인데 이런 걸래? 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뭐 대표적으로 뭐였죠? 라따뚜이도 어떻게 보면은 픽사였기 때문에 저희가 더 별로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인사이드 아웃 얘기를 좀 잠깐 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픽사의 이제 최전성기,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리즈 시절이었잖아요. 네. 그들은 처음부터 최정점을 찍었고 그 계속 오다가 업 이후부터 이제 조금 떨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 시점은 조금 사람마다 나눠지는 게 다르긴 맞아. 하지만 어쨌든 그랬을 때 인사이드 아웃으로 다시 이제 빵 터졌다라고 대체적으로 본다면은 저는 인사이드 아웃이 예전의 픽사 작품만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게 좀 급해졌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저는 인사이드 아웃을 보면서. 그러니까 픽사가 가지고 있던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픽사는 항상 뭔가 그런 낭만이든 그런 뭐 약간 느린 정서가 저는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들을 제가 픽사에 가장 좋아하는 정서가 그런 정서고. 그런데 인사이드 아웃에서 제가 좀 의아했던 점은 지금부터 1분가량 인사이드 아웃의 중요 내용이 이야기됩니다.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1분 이후부터 들어주세요. 빙봉이 이제 죽었죠? 죽을 없어진? 때 사라지고 했을 때 다들 저도 찡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내가 감정을 충분히 여운을 느낄 틈도 없이 다음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게임 스테이지 넘어가듯이 한 게 있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인사이드 아웃이. 그러니까 스테이지 그러니까 시퀀스가 이 스테이지 약간 그런 미션 깨듯이 흘러갔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예전에 픽사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픽사는 빙봉이나 이런 씬들에서 조금 더 감정을 좀 길게 가지고 내가 충분히 이 감정에 젖을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줬는데 인사이드 아웃 같은 경우는 그러지가 않았었어요 저는 그래서 좀 의아했어요 어떤 변화가 온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디즈니 쪽에서 조금 더 많이 있고 특히 주먹의 알프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래서 뭐 스태프들이 뭐 많이 이렇게 섞였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픽사만의 내가 픽사에 꽂혔던 최애가 픽사였던 시절의 그 정서가 이제는 저는 사실 확 오진 않더라고요. 사실 뭐 도리를 찾아서도 조금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물론 속편이기도 하고 니모를 찾아서가 워낙 좋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는 느낌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인사이드 아웃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그 작품 자체로는 그래도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사이드 아웃은 저는 되게 좋았는데. 저도 근데, 좋았는데. 근데 진짜 그거에 약간 그러니까 동의해. 그 기존의 픽사 작품들 같은 느낌으로 좋은 건 아니었다는 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잘 만든 작품은 맞죠. 되게 저도 재밌게 봤고. 했는데 내가 이걸 또 토이스토리처럼 저도, 감정의 전혀 저도 볼 그래서 것이냐. 문득문득 맞아, 그 인사이드 아웃은 헷갈리더라고. 이게 디즈니로 나왔던 건지 픽사로 나왔던 건지를. 그러니까 뭐 사실 요새는 좀 구분하기가 그러니까 거의 시각적으로는 구분하기가 힘들잖아요. 뭐 겨울왕국이나 그쵸? 최근에 주토피아라든가. 주토피아가 디즈니죠? 네. 헷갈려. 그거 이게 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그런가? 약간 이런 느낌 들잖아요. 헷갈려. 모르겠어요. 이제 토이스토리4가 어떤 활로를 찾을지 모르겠지만 뭐 확실히 전환점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픽사로서도 그렇고 픽사 팬으로서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약간 성룡이 헐리우드 진출한 뒤에 다시 그러니까 여전히 뭐 재밌게 보긴 하지만 아 이런 영화를 아 굳이 이거를 찍을 필요가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사이드 아웃이 그렇게까지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정말 말씀하신 대로 뭐 새로운 활로든 뭐든이 조금 필요한 시점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과거가 너무 대단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충분히 자라내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그런 유치한 말 있잖아요. 나의 픽사는 이렇잖아라거나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내 뭐 이렇게 바치고 열광을 했던 지점들이 아 이제는 좀 어려운가? 야 무한도전을 보는 그런 느낌이랄까? 뭐 여러 가지들이 전 좀 섞여요. 그거 약간 토이스토리 정서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떠나보내야 돼. 그런 건 언제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픽사가 어떻게 되든 간에 저는 픽사 영화에서 항상 프리퀄처럼 나오는 그 단편들은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거 최고죠. 네, 그것만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좋죠. 단편 작품들. 들었어요. 어쨌든 픽사의 전성기를 좀 잘하면서 저도 봤던 입장에서 네. 여전히 응원하고 기대 여전히 항상 픽사의 새로운 작품이 기대가 되고 그죠 다른 데서 나오는 것보다는 일단 픽사에서 만든다고 하면 일단은 신뢰가 가죠 일단은 보고서 얘기해야지라는 게 확실히 있으니까 약간 크리스토퍼 놀란이 다음번에 어떤 영화를 만들지 뻔히 알면서도 저는 되게 놀란 좋아하는데 그거를 그래도 보게 된 느낌 이번에도 기대하면서 보게 된 느낌 픽사는 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저한테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 마무리 어떻게 하지? 갑자기 마무리가 2부에서 이어집니다. 2부 예고 오늘은 제가 짜영업자입니다. 들어볼까요? 짜라짜짜짜 하지마 그거 아직은 아 미안해 혼났어 지금 되게 주춤했어 되게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네요. 제 연어화를 할 때는 막 되게 비논리적 그냥 먹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슬프네요